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너와 everyday 눈을 감아 상상 너만 내게 기대돼 손에 잡힌 따스함에 알아챈 널 어둠 속에 홀로 떠다니던 꿈 너를 만난 그때 눈부시게 빛을 내 빛을 like a designer 순간 반짝이던 랑데부 은하수 같아 언제 끝은 거리도 하나로 다 이어져 우리 연결했잖아 오랜 상상보다 커다란 마음을 주는 너 처음 느낀 감정들로 가득해져 시린 밤을 넘어 끌어안은 품 던진 온기 속에 오늘도 나 힘을 내 힘을 넌 나의 savior 펼쳐진 new way 이름은